동화 한국어 버전. 세 명의 왕자. 아주 먼 옛날 뉴 랭커트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오마트라는 왕이 살고 있었죠.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오딘과 오스카 그리고 올리버였죠. 첫째 왕자 오딘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오딘은 매일매일 왕국의 숲속에 들어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둘째 왕자 오스카는 가진 재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변덕스러워서 어떨 때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떨 때는 의사가, 어떨 때는 무용가가 되길 바랐죠. 막내 왕자인 올리버는 제멋대로에 아주 무례했어요. 궁 안의 모든 하인들에게 늘 짜증을 냈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불평불만이었죠. 오마트 왕은 매우 걱정이 됐어요. 세 왕자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왕국에 대한 책임감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왕은 왕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여태까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바쳐 우리 왕국을 이끌어왔으니 난 이제 세계를 여행하며 좀 쉬고 싶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힘을 합쳐 왕국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전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저와 맞을지 찾는 중이니 왕국을 이끌라는 얘기는 거둬주세요. 전 그런 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오스카,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오딘, 올리버. 아버지, 절 왕국의 후계자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준비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전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딘 형님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게 맞죠. 그렇긴 하다만 너도 오딘을 옆에서 잘 도와줘야지. 아, 그건 싫습니다. 지루한 왕궁의 일을 하는 것보단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훨씬 더 좋은걸요. 그리고 올리버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오마트 왕은 속상해하며 첫째 왕자인 오딘에게 얘기했죠. 오딘, 나의 첫째 아들아. 이 아비를 좀 도와다오. 아버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왕의 자리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송하지만 전 로마로 가서 멋진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딘은 말을 마치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딘이 문을 나서자마자 오마트는 불같이 화를 내었어요. 예, 내가 이 방법은 성공 못할 거라고 했지 않느냐. 내 아들들은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에는 넘어가지 않는 녀석들이야.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게 나았을 게다. 그러자 샹들리에 뒤에서 요정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요정의 이름은 키토였죠. 진정하십시오, 페야. 말로는 뭔들 못하겠느냐. 다 큰 아들 녀석들을 설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럼 왕자님들이 하셨던 방식대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왕자들이 했던 방식이라니. 그거 정말 재밌겠구나. 좋다, 키토. 해보자꾸나. 그리고 얼마 후 왕은 올리버를 찾아갔습니다. 뭐하고 있느냐, 올리버? 세상에, 검이 정말 근사하구나.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버지? 반짝이는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쓰지도 않을 검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검은 아무 필요 없느니라. 네? 아닙니다. 꼭 쓸 거예요. 누가 쓴단 말이냐? 네가? 올리버, 넌 이제 겨우 19이잖느냐. 난 네 나이 때 아주 용맹하고 힘도 셌다만 넌 어떠냐? 그래도 걱정 말거라. 너도 곧 큰이 되겠지. 60 정도면? 60이요? 전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왕이 되고 싶다고요, 아버지.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하지 않으려 하면서 빨리 왕이 되고 싶다는 게냐. 아들아,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단다. 아까도 말했지만 넌 60 정도는 돼야 해.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에 충격을 받은 올리버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떠냐? 효과가 있느냐? 그럼요.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페야. 굉장히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장난하자는 게 아니다. 네 말대로 잘 돼야 할 것이야.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 다른 두 아드님께도 가보실까요? 왕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엔 오스카가 화분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제가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정원 가꾸기요. 재미있겠죠? 아, 그래. 재미있겠구나.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앞으로는 내게 왕위를 이유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 이젠 부담을 느끼지 말거라. 정말이세요? 진짜 잘 됐네요. 그러니, 곱이 생각해보니 너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더구나. 왕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 아, 네?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그렇겠지. 우리 왕국의 백성들도 왕이 될지 어립광대가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치자도 받아들이지 못할 게야. 그래, 그럼 정원 예쁘게 갖고 오라 하더라. 난 그만 가보마. 내가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그래, 좋아. 내일 당장 내게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어. 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첫째 아들 오딘을 찾아갔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근사한걸? 오, 정말 고맙구나, 오딘. 이 아비에게 그렇게 근사한 면이 있었니? 아니에요, 아버지. 뒤에 있는 장미덤불 말하는 거였어요. 신경 쓰지 말거라.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다. 혹시 이런 숲 말고 다른 것들을 그리고 싶진 않니? 네? 아버지, 제 그림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다만, 뭐랄까, 그림이... 그렇지. 덤불에다 온통 나무들 뿐이잖니. 산이나 다른 풍경들도 그려보지 그러니. 늘 같은 그림 말고 다른 것들로 말이야.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그럼 내일 궁을 떠나서 왕국에 있는 새로운 장소들을 그려봐야겠어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비가 아들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키토. 내 역할은 다 했구나. 그리고 다음날 올리버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을 하고 궁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왕이 될 수 있단 걸 꼭 증명하겠어. 올리버는 키토가 자신을 뒤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후 사과 바구니를 들고 가는 한 노부인을 발견했죠. 지금이 기회야! 야호! 이런... 젊은이, 나 좀 도와주겠어? 저요? 바구니는 할머니가 떨어뜨리셨잖아요. 정말 못된 청년이로군. 이 나라의 왕도 자네보단 친절할 거야.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과는 할 줄 아는구먼. 올리버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는 노부인을 위해 사과를 주워 담았죠. 아이고,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노부인은 왕자에게 미소를 짓고는 걸음을 옮겼어요. 올리버는 계속 길을 걸으며 생각에 빠졌죠. 저기 있는 병사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네. 왕자를 저쪽으로 유인해야겠어. 헐야! 검이 떨어졌네. 검이라고? 병사들이네. 올리버는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얘기를 엿들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너들이 정말 공격해올까? 모르겠어. 어쨌든 조심해야 해. 조심하다니.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당장 공격해야지. 이 녀석은 뭐야? 적이라고 무작정 공격하면 안 되지. 그래. 그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 왕국의 백성들은 어떡하고.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문제는 배와 군인들이 신경 쓸 테니까 걱정 마. 왕자님도 있잖아. 병사들의 얘기를 들은 올리버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배워야 할 게 많은 줄 몰랐어. 아버지는 정말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계신 거야? 정말 힘드시겠다. 역시 효과가 있어. 다른 왕자에게 가볼까? 오스카는 왕국의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니 정말 재밌는데? 화가잖아. 어허. 나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그렸을 텐데 말이야. 오스카가 다시 걸음을 옮기던 그때 키토는 여러 명의 공연 단원들이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키토는 미소 지었죠. 좋아! 그 소리를 들은 오스카는 그들에게 향했어요. 공연단이군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폐하께서 이우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셨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손님들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하, 춤이라면 나도 꽤나 추는 편인데 내가 도와줄게요. 오스카는 열심히 춤을 추며 단원들을 가르쳐줬어요. 덕분에 단원들은 다시 기운을 내게 되었고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죠. 정말 고마워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 공연 꼭 보러 와요. 안녕. 오스카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내가 가진 재능들을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쓸 수 있다면 이 왕국을 맡아서 다스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좋아!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 키토는 오딘을 찾아다녔고 강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이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어디, 이제 거의 다 그린 것 같네. 좋아,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지금이야! 이런! 내 그림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아무래도 장소를 옮겨야겠군. 오딘은 물감과 그림을 챙겨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리면 되겠어. 날씨 때문에 그림을 망칠 리도 없겠고. 오딘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거의 다 그렸을 무렵 한 남자가 물 한 통을 길어 오딘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지금이야! 남자가 넘어지면서 물통의 물은 오딘의 그림 위로 쏟아졌어요. 그림을 망친 오딘은 굉장히 화가 났죠. 정말 짜증나는군.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고요. 정말 미안하게 됐구만 젊은이. 그나저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면 내가 좋은 장소를 하나 알려주겠네. 아름답고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거울같이 맑은 호수에 백조들이 헤엄치고 있는 곳이야. 정말 근사한 곳이군요.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남자는 오딘에게 길을 가르쳐주었고 오딘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이제 도착했군. 좋았어. 아니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죄다 말라버렸어. 그자가 날 골탕 먹인 거야. 그때 한 소녀가 말라버린 땅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이 꼬마야, 혹시 근처에 호수가 어디 있니? 백조가 헤엄치고 물이 거울처럼 맑은 호수라고 하던데. 바로 여기예요. 아니 여기였죠.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요. 기근 때문에 다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요. 폐하는 우릴 신경도 안 쓰시고요. 그렇지 않아. 폐하가 얼마나 애쓰시는데 폐하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신다고. 오딘은 자신이 한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소녀는 관심 없다는 듯 오딘을 스쳐 지나갔죠. 정말 끔찍한 일이야. 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데도 아름답고 푸른 이곳이 이렇게나 황폐해지다니. 됐어!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한편 궁에 있던 왕은 홀로 왕좌에 앉아 효과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내쬐리는 햇살에 잔잔한 강물, 달콤한 코코넛 워터까지. 이 녀석들은 언제쯤이나 왕에 오른다고 하려나.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저희 준비됐습니다. 뭐라고? 정말이니? 아버지, 왕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건 아버지의 노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울 사람이 꼭 필요하던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왕국을 위해 저희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다. 왕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은 왕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오, 나의 아들들아. 언젠간 너희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세 왕자는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았어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꽤나 잘해 나갔답니다. 한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궁을 떠난 오마툼 왕은 해변가로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유를 즐겼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만. 그리고 이 코코넛 워터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안 그런가, 키토? 아, 네. 정말 맛있네요, 페아.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